Hey boy.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In the moon, in the world, 날 잊을 수가 없어. 눈빛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24, 365 어찌 너와 같이 하고파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 yeah.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 절대 많은 건 원치 않아 맘을 원해 난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 아주 씩씩하게 때론 씩씩하게 so hot so hot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 나지막히 불러줘 내 귓가에 도는 휘파람 시동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널 향한 이 마음의 fire 내 심장이 빨개지잖아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휘파람 휘파람 바람 바람 휘파라바라바라밤 휘파람 휘파람 바람 바람 Hold up 아무 말 하지 마 Just whistle to my heart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생각은 지루해 느낌이 Every day, all day 내 곁에만 있어줘 Zoom zoom 언제 나는 silent 도도하지만 네 옆에선 darling 뜨거워지잖아 like a death of darling 널 알아갈수록 울려대는 맘속 그만 내 배 너무 와라 내게 boy 이젠 checkmate game은 내가 win 난 널 take care 안아줘도 세게 눈 가는 가로 check 하고 싶어하는 네가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Padam, padam, padam. Can you hear that? Wee, para, para, para, bum. Wee, padam. Wee, padam, padam, padam. Can you hear that? Wee, para, para, para, bum. This beat got me feeling like.